한 방에 쓰러져 이 세상에 제일 맛있는 술은 달콤한 네 입술 너를 위해 뜨는 붉은 저 해는 너만을 사랑해 이글이글 타는 나를 바라봐 내 안에 너 있다 섹시한 네가 좋아 내 숨기 없는 네가 너무 끈에서 좋아 솔직하게 또끈하게 날 만드는 네가 좋아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너 때문에 내 가슴 불난다 불나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사랑 앞에 내가 아주 녹는다 녹아 너의 눈웃음은 백만 불짜리 한 방에 쓰러져 이 세상에 제일 맛있는 술은 달콤한 네 입술 너를 위해 뜨는 붉은 저 해는 너만을 사랑해 이글이글 타는 나를 바라봐 내 안에 너 있다 섹시한 네가 좋아 내 숨기 없는 네가 너무 화끈해서 좋아 솔직하게 또 끈하게 날 만나